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남흥 땅에서 우리의 원래 우한 주체 비료가 가슴 후련히 쏟아져 내리게 된 것은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누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는 시대적인 사변이라며 남흥 총련 화학연합기업서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정신력의 과학기술을 합치면 큰 변이 난다는 기사에서 바야흐로 강성대국의 대문이 장쾌하게 열림을 예고해주는 남홍의 비료 퍼퍼는 천만 군민에게 우리가 잘 살 날이 눈앞에 왔다는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하는 북한의 비료 상황은 노동신문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경북도 내부통신원은 최근 본방송국과의 통화에서 보통 4월 초부터 비료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은 시장에도 비료가 팔리지 않을 만큼 비료난이 심각하다며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협동농장에 국가에서 공급하는 비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가 지난 3월 중국 해관 통계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1만 7천 톤의 비료를 수입하기도 했으나 5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연간 필요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진행의 FNK 안유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조선 정권의 핵융합 기술 개발 주장과 관련해 미국이 이를 일축했습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 당시 중국 정부가 김정일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경고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북조선 주민 한 명이 뗏목을 타고 내려와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남조선 귀순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북조선 내부의 손전화 사용자 숫자가 12만 명을 돌파했다고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2일 북조선 정권의 핵융합 기술 개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공보당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조선 정권은 때때로 그런 식의 주장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그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을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처럼 허풍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구체적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 당시 중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경고를 던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남조선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를 지냈던 김철 전 의원은 12일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조선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정일의 방중 당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분명한 경고를 했다며 중국의 이 같은 자세는 가까운 장래에 북조선 정권 교체와 체제 변환을 실천하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중국이 김정일에게 전략적 소통을 강조한 것은 현재 양측 간의 전략적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계속 소통 없이 날뛰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김정일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중국이 김정일에게 개혁 개방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김정일의 권력이 약화된 이후의 북조선에 대한 그들의 계획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분석한 뒤 김정일의 건강이 결정적 고비에 달해 후계 구도가 휘청거릴 때 반 김정일파가 중국식 개혁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들의 승리는 북조선을 최종적으로 중국의 위성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 남성 한 명이 지난 8일 남조선 서해 백령도 해상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 소식통은 12일 8일 오전 10시 20분경 백령도 해상 북쪽에서 북조선 남성 한 명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떠내려 오는 것을 백령도 해안에서 근무 중이던 해병 초병이 발견해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 북조선 남상에 대해 스티로폼 여러 개와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남하하면서 우리 측을 향해 손을 흔들어 수신호를 보냈다며 초병이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국정원에 신병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으나 군인 신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 내 손전화, 즉 휴대전화 사용자가 12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밝혔습니다. 회사는 12일 발표한 2010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북조선 내부 손전화 사업체인 고려링크에 가입한 주민이 지난 3월 기준으로 12만 5천여 명을 기록해 지난해 말에 비해 약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북조선 내 손전화 사용자의 한 달 평균 통화 시간은 311분으로서 지난해 4분기보다 72분이 늘어났지만 올해 초 화폐 개혁의 영향 탓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1달러 30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3달러 20센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북조선에서는 간부층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손전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북조선을 방문한 도이칠란트의 도이치벨레 방송사는 많은 사람이 손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시간입니다. 여기 남조선의 거리는 그야말로 꽃물결이랍니다. 철 따라 유행 따라 저마다 형형색색의 옷차림으로 멋지게 차려입으니 말입니다. 옷마저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는 북조선을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오늘도 남가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주일 씨, 정경일 씨, 그리고 이경희 씨, 남조선 청년인 임수성 씨,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행을 패션이라고도 하죠. 저 김지혜 씨, 남조선에서 유행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요? 유행이라는 것은요, 풍습이나 관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정 기간 행동 양식이 이렇게 선택돼서 쌓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 되는 건데요. 사실 남조선만의 유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세계화 시대니까요. 그렇죠. 예. 인터넷, 뭐 TV 등등으로 뭐 채널이 프랑스부터 전 수십 개의 채널들이 안방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유행을 곧 남조선이 따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효정 씨도 보시나 모르겠는데요. 뭐 잡지들, 뭐 온갖 그렇죠. 네. 예. 잡지에 또 TV에 나오는 요즘에는 어떤 TV가 있냐면요. 패션 동향을 또 비춰주고 그런 또 TV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남조선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뭐 유행하면은 정말 뭐 걷잡을 수 없이 어떨 때는 뭐 몇 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럼요. 그 유행은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패션 도시인 뭐 밀라노나 아니면 그 뉴욕 이런 데서 이제 유행이 창출이 돼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이제 새로운 유행을 창출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가장 먼저 타는 것이 이제 그 배우들이나 그 TV에 맞아. 주로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죠. 이제 그 이쁘고 멋있는 그런 옷차림이나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모방을 함으로써 그런 특별한 외모나 뭐 그런 옷들이 유포가 되는 거죠. 대중에게. 참 이게 북조선에도 유행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남조선과 북조선의 유행 너무나 차이 나죠. 저 이주일 씨는 북조선에서 유행하면 무엇이 제일 떠오르나요? 네, 그 여기 패션이라고 하니까 그 패션이라면 그 북한에서 잠바가 유행이 되었는데요. 네, 김정일 잠바. 네, 아, 김정일 잠바. 왜 잠바가 유행이 되었을까 하면은 김정일이가 잠바를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것이 유행돼서 그 잠바를 입고 다니는 형태가 있고. 근데 그 김정일 잠바

왜 그런 인재를 속이겠는가? 그 전에 일제 시기에 나가서 임시정부랑 뭐 해가지고 했던 사람 얼마 되지도 않거니가 뭐 한 게 있다. 윤봉길 의사랑 뭐 사람 이렇게 폭탄 테러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게 무슨 그게 우리 민족 해방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뭐 한 게 있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애국자다. 그건 좋다고 반대 없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서 자꾸 가서 동상 까게 하겠다고. 아, 네 할렘 네나 해라. 그 왜 자꾸 그 우리 아까운 청년들 갖다가 희생당하게 하겠는가? 그 하나 동상 까는데 얼마나 힘들지요? 전부 그 다 지키고 있어. 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신호를 해가지고 가서 그 한 번 그렇게 했다 다른 집에 가서 자지도 못하는 제도인데 어떻게 숨겠는가 말이야. 공항에 가서 부드리게 되면 그 이대에 큰 역할 할 수 있는 청년도 과연 희생식이었나?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여기 탈북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도록 자꾸 그걸 교육을 하고 너무도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 친척이 잘 살게 돼서 북에 있는 친척들이 못 사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 아마 우리도 이제 좀 있게 되면 저의 가족 두고 온 사람들 가족 다 잊어버리고 말아. 근데 지금 투쟁이 끝나질 않았다고. 누가 누굴 정복하는가 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 김정일이 그놈은 그건 변함이 없어. 죽어라고 계속 그놈 잠바 입고 다니면서 계속 그러지 않나. 그놈의 그 한 번 그 술 파티 때 너가 딴 놈들이 자꾸 와서 나를 달래붙어가지고 술 먹이자고 해. 마지막에 경희가 와서 아, 총상수에 정말 안 마시겠어? 좀 마시. 조금 마시니까 그래 다다가라 나오라고 그래서 아니 그 베길 바에는 끝까지 베겨야지 경희가 준다고 해서 먹는 척 하면 됩니까? 그래 아주 그 이런 속에 그 관찬 말한다 그래 베길 바에 끝까지 베겨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콧부에다 건냐고 40도짜리 이렇게 맹물이야. 그놈은 자기가 꼭 색깔도 갖고 어떻게 하는데 자기 먹는 거 나를 붙여준데 맹물이거든. 다른 사람 자꾸 먹이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경위 보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취한 다음에 본심으로 안 되는 거야. 그놈 그러니까 지금도 잠바 입고 대회에서 계속 김일성이도 그래요. 내가 한번 그래서 그 문부가 겸비됐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 좀 신식으로 해서 그 이론과 실천이 통일하고 일인칭으로 칭찬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 그 존재이랑 이래라 정일이가 어디 도망할 사람 아니에요? 그놈이 그런 독한 점은 있어. 의사가 술 먹지 말라고 안 먹는다고. 그러나 저놈이 철저한 이기주의자인 것만 사실 아니요. 옆에 있는 중국이 저렇게까지 크게 발전한데 딱 자기 다 굶어죽이면서도 계속 핵무기나 가지고 장난질하는 게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놈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막수주의가 어떻게 잘못되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잘못되고 그 우리만이 알아. 러시아도 그거 모르고 그것도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꿔버렸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희생됐어. 내가 어느 해인가 러시아 가니까 신문 판례 댕기면서 고지노로 타는 할머니들이 다 깨끗하게 생겼어. 근데 그 우리 그 내보다 한 해 후배를 되면 박사원에 대한 그 노세 사람 보고 그것도 지금 종합대학 그 교수고 무슨 연구소 소장인데 그 왜 저렇게 그 깨끗한 사람만이 저 그 판례대. 그건 그 전에 다 잘 살던 사람이 연금으로 넘어갔는데 다 공로에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잘 살던 사람들이 연금을 넣고 갔는데 연금이 천분지 일, 백분지 일로 화폐값이 이렇게 하면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고지밖에 할 수 있는 거. 제일 못 사는 게 그 전에 잘 살던 사람이다. 여기 이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한 혼이 나야 돼, 왠지. 거기에 비하면 등서병이야 잘했지. 그래도 그 피 흘리면서 정권, 자반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권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빨리 발전해. 그러면 중국이 자기네들이 왜 저렇게 발전할까 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해야지. 막수진은 과거의 철학이나 과거의 사상보다는 월등하게 앞서서 그러나 왜 틀렸는가? 어째서 인류가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놈을 자꾸 배척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이 또 살아나게 된다. 이게 늘 얘기하지만 인간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 존재다. 이 철학이 들어가지 않고서 그걸 이해를 못해. 우리 동지들이 그것 아직 이해 못하고 있어. 미국 사람들 하나 보면 이해 못해. 그렇기 때문에 냉전에서 사회주의를 타승하고 사회주의한테 이기했으니까 이제는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게 최종적인 민주주의, 이게 제일 완성된 거다 생각. 즉각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게 뭐인가? 그게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란 말이야. 개인중심 민주주의의 지도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 개인의 자유와 시장. 시장경제라는 게 개인주의적인 경제인데. 인간 집단적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 집단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원리가 감이 돼야 돼. 이걸 알게 됐을 때 저 김정일이 하고 투쟁해서 저놈들이 나쁘다는 거. 그럼 그 우리 그 동포들도 우리가 알기 쉽게 깨우쳐줄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자꾸 김대중이 같이 자꾸 저렇게 무슨 뭐 햇볕 정책이 해왔던 이 미친놈들도 깨우쳐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도 위험해. 우리는 김정일 나쁜 놈이라고 자꾸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민족 반역자의 용역을 쓰게 돼. 역사에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찾고서 비록 얼마 안 되지만은 또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만 명이라는 게 작은 집단이 아니야. 거기서 만 명 가운데서 1천 명만 우리가 교육하고 해방할 수 있어. 의식적으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1,000명만 되게 되면 대단해. 이거 다 남조선 다 지배할 수 있어. 하나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쟤는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 학생들이라는 거 전부 다 그 똘똘한 소리나 하고 돼야지 똑똑한 견해가 있어? 1,000명만 이렇게 지게 되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학습을 좀 정말 김정일이 얘기하는 제도화하고 생활화하자. 아, 근현속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면 얼싸하게 잘할 수 있지. 내가 써준 그 소일오작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중앙대 학교를 모여서 해설해가지고 또 그 와서 강의하는 걸 또 나도 와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야단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귀에다 귀마개를 하고서 가만 앉아. 그래서 자꾸 들어오고. 근데 여기 온 다음에 어떤 놈이 그 다 가서 폭로했지 해서 아, 뭐, 아무겐 그, 그런 데 가서 늘 귀 막고 서 있었다고 그런다고. 내가 써준 그대로만 해도 귀는 안 막겠는데, 이건 왕수같이 또, 그걸 또 계약해가지고 또 하니까, 뭐, 이렇게, 내 독거이가 여기 2월 12일에 여기 용사관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은 딱 하나인데, 거기에 경호하기 위해서 경호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딱 그 화장실에 가는데, 거기 이쪽엔 그런데 또 그 총을 쏠다고 해서 다 철판으로 이제 막아놓고, 깜깜하지. 그러니까 낮에 다 그 불 켜놓고 했는데 거기 가서 한번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참 그 가면 또 다 같이 데리고 가고 또 고해가 그래 에휴, 화장실에 가는 거 참 이거 뭐 야 그러지 마라 너 그 토요일 날 토요 학습 갈 때 그걸 생각해 봐라 이거보다 낫다 우리 여기 와서 아 그 노력도 안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 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봐요.